빨갛게 불타도 이 가슴 불태울 그날은 없었고 어둠을 살랐던 내 슬픈 육체는 싸늘한 태양을 삼켜버렸네. 이 가슴 불태울 그날은 그 언젠가 이 가슴 불태울 그날은 그 언젠가 싸늘한 태양. 저 하늘 태양은 빨갛게 불타도 이 가슴 불태울 그날은 없었고 어둠을 살랐던 내 슬픈 육체는 싸늘한 태양을 삼켜버렸네. 이 가슴 불태울 그날은 그 언젠가 이 가슴 불태울 그날은 그 언젠가 싸늘한 태양.